제게는 참 기쁜 소식과 참 슬픈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아, 맞습니다. 한성 목사님이 돌아오셨다는 게 참 기쁩니다. 그냥 이게 뭐 새벽 예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날, 그냥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슬픈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목사님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한때는 제가 천우교회 담임 목사님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의 세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제 자신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은, 우리 교회 문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교회 문을 나올 때, 교회 문 앞에 섰을 때, 교회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분리개척한다고, 이 조그만 성도들과 공동체가 쪼개가지고, 거룩한 교회 세우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참 잘한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어느 누가 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참 칭찬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명성교회, 아, 이게 녹음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큰 교회, 교회 세습이 잘 안 될 때, 교회 세습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때, 뉴스에서 나와서 뉴스 인터뷰까지 하고, 한 주간 막 이게 막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무마가 되고, 악행을 저질러도 사실 뉴스 인터뷰에 나와도 세상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작은 교회의 선행과 아름다운 일이 이뤄져도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 마음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발버둥 치는데 왜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이제 그 한 목사 안 계셔서 11시 예배 마지막 설교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제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남이 알아주면 뭐 할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너의 교회가, 천원 공동체가, 조그만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그것이 즐겁다면 남이 알아주면 어때?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내가 혹시 어딘지 모르게 불만족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데 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또 이것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가지 돌아보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과연 천운교회는 인간적인 교회인가? 그러니까 어느 커다란 교회들처럼 인간적으로 그 교회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교회의 세습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작지만 분리개척과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은 없니?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참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지역이냐면 빌라델비아라는 이 단어, 빌라델비아 도시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형제애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면 어떤 도시지? 아, 형제애, 특별한 인간적인 형제가 두터운 그러한 도시고 그러한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189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버가모 왕국이, 버가모라는 버가모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왕국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의 왕은 에우메네스 2세 왕이고 그 동생은 아탈로스 빌라텔보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인, 이 버가모 왕국의 형인 에우메네스 2세는 전쟁을 좋아하고 또 정복 전쟁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이 왕국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함께 정복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왕국을 다스리는 게 누구였냐면 그의 동생 아탈로스 빌라텔보스가 정치와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을 내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까이 있는 로마 제국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 동생 빌라델포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빌라델포스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형이 계속 정복전쟁으로 나가 있으니까 우리 로마가 그 나라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게끔 도와주겠소라는 유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우메네스가 이 동생과 너무너무 끈끈한 너무나 사랑이 특별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 아탈로스 빌라텔포스가 거절합니다. 유혹여와도 거절하고 유혹여와도 거절하고 어떻게 내가 형을 그렇게 반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중요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동생이 형이 살아있는 왕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 일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형이 죽고 나서 이 동생 아탈로스 빌라델포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둘째 동생이었던 아탈로스 빌라델포스가 왕이 되면서 형과의 특별한 인간적인 형제를 기념하여서 지은 도시인데 그 도시를 사람들은 빌라델비아라고 이름하고 그 뜻이 형제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기록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인간적인 형제로 가득한 그래서 그것으로 의미한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칭찬하시냐면 야, 그래, 너희들 서로 잘 살아가는구나. 너희들 서로 가족끼리 화목되는구나. 너희들 서로 형제들끼리 정말로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너희들 참 가족과 은혜와 형제가 참 특별하다.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형제끼리 잘 뭉치고 가족끼리 잘 뭉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게 그래! 그 형제를 잘 지켰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현대의 교회들은 인간적인 형제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학연과 지연보다도 가장 먼저 혈연입니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형제, 내 친척, 내 동기간이 먼저입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 다 없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본질 속에 있는 마음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교회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는 그 재산을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그 사람이 자식에게 다른 누가 그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리 수식어고 많은 표현을 해도 인간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교회라는 곳, 유산이라는 것 결국 자식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식이 다칠까봐 남의 자식 해코지하고 자기 자식 힘들어할까봐 자기 자식 아플까봐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의 칭찬을 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첫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 6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음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설교가들과 어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부족하고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13절의 내용과 이 단어들이 모든 문장과 단어들과 구조들이 긍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라도 참 네가 부족하지만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 자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작은 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능력으로 뭔가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적은 것 그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 적은 상태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다는 거, 조그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결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든 크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공동체는 작음에도 그 작은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작음 자체로서는 유지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작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혼자 있을 때 큰 교회의 세습을 막 신랄하게 혼자 있을 때 벽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30명, 40명 조그만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에 여전히 그 안에서도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도 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적은 능력 자체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우리 천음교회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막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앞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12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자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배로 불릴 수 있는 불리개척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금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는 이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자금 자체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지켰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 두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지켰다. 근데 정확히 무엇을 지켰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교회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구나. 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렇게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지켰다라는 단어가 말씀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켰다라는 단어가 인내의 말씀을 도와줍니다. 근데 정확히 인내와 말씀, 인내의 말씀 중에서 지켰다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인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인내로 말씀을 붙잡은 빌립보 교회, 아니, 말씀을 붙잡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말씀을 그렇게 지켰던 그 말씀이 꼭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이단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았던 그것을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시는구나. 근데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닌 인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말씀이 인내함으로 변화되도록 인내함을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인내를 지켰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나 그 근동에 있어서 가장 군사적으로 유리한 군사적으로 참 좋은 방어하고 공격하기 좋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리고 또한 그 안에 4대 빌라델비아 그 근방이 그 화산과 지진이 많아가지고 지진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진이 많다 보니까는 그 지진에서 오는 화산토의 풍성한 유기질과 풍성한 그런 이익으로 인해서 포도재배가 농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냥 가난한 도시도 아니었고 상업적으로 농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그곳이 로마의 우편도로가 통과하는 지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었고 그 안에가 많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발전되어 있던 도시였는데 그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만 공동체로 여전히 신앙을 지켜갑니다. 근데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감당해야 됐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야외 안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조그만 무리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숱한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 말씀은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유지하고 그 말씀들을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일날들은 말씀을 붙잡고 평일에 어떻게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며 지키며 인내하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살 수 있었을까? 근데 모든 성경의 해석에 대한 책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침뱉음과 더러움과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저만 놀랍진 않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당하실 때 부끄러웠다는 거.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창칼을 던지고 침을 뱉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유대인의 주인이면 내려와 살아봐. 침뱉고 욕하고 막 그 죄인들이 옆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6시간 동안 죽음을 겪으시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가 창피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더러운 자들이 예수님의 온갖 막 욕설을 퍼볼 때 예수님도 의식이 있으셔 의식 없는 코마 상태로 6시간의 십자가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쌍욕을 하는 게 들리는데 침뱉고 네가 살아봐라 한편의 강도가 막 저주하고 막 그런 것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 창피하고 정말로 모욕적인데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중고등학생 말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인데 중고등부의 속된 말로인데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들리긴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감정적, 의지적, 정신적 반응을 아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예요. 예수님이 야, 그 참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인간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한 명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다 참으신 이유는 이 감각으로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오는 게 정신적으로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참으셨던 유일한 이유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 영광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비천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육신적 고통을 다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곧 죽으시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승계하신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이 영광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버림이 아니라 이제 곧 완전한 승리 뒤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기에 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참으셔야지만 이렇게 개무시하셔야지만 이렇게 견디셔야지만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셨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도대체 주일날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평일을 어떻게 살았을까? 히브리서 12장 2, 3절이 자꾸 이 본문이랑 자꾸 짝이 된 것처럼 연결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십시오. 그 순간의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을 구한 당신을, 빌라델비아교회의 당신들, 천국교회의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참으시고 그 즐거움을 보시고 이 모든 더럽고 힘든 핍박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들으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계심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걸 들었겠죠. 빌라델비아 교인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주일날 말씀 들어서? 아, 주일날 말씀이 방부제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다고 해서 주일날 말씀을 주머니에 가지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담아서 아니면 MP3에 녹음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방부제가 아닙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지 않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이 참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그 삶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잘 지켰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은 계속 칭찬해요. 근데 저도 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 작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잘하고 계신다, 잘 지키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부분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름답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데 네가 나를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 말세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부분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어느 구도가 되었든 항상 시험거리는 옵니다. 항상 괴로움과 아픔은 옵니다. 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양한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시험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정말로 다양한 시험거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이 시험을 면케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인들, 이후로도 계속해서 천국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순례자들,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형님 교회 못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5살은 5살 아이에 맞는 시험으로, 90세 되시면 90세 맞는 어르신의 시험으로 다 다르게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사람 제자들이 시험을 이제는 없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존하여 달라는 건 뭐냐면 보호하여 달라는 건데 보존과 보호는 아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치열한 싸움이 있어도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만을 지켜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욥기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욥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다 해. 하지만 내 사랑한 종 욥의 생명 건들지 마. 그럼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시험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 시험 속에 치열하게 살다가 그 시험을 피할 수는 없는데 자꾸 그 시험을 직면하여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시험을 못 견딜처럼 보이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의 보존을 위하여 그의 보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예 그를 보존과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싸우게 되죠.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 세상과 방불하게 막 짐승처럼 막 살다가 애기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막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 그리스도니까 날 보호하시겠지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날 보호해주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육적인 순리대로 육적인 원리대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네가 매일 내 말씀 그대로 살았으니까 나도 네가 살아갈 때 무수히 괴로울 거야. 무수히 너무나 아플 거야. 무수히 힘들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보존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의 생명과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를 보존하여 줄 거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됩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을 외화내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또 빠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 사자성어를 찾아보셨겠지만 찾아보셔서 알겠지만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빈곤하고 부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금광을 캐듯이 많은 것을 캐서 캐가지고 보석처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신앙보다도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가려서 자꾸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멋짐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많은 괜찮은 것들을 찾고 찾고 구하다 보면은 외화내빈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빈곤하고 창피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칭찬받을 수밖에 책망 하나도 없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누가 되었든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외화내빈하는 사람 아닌가? 요번 한 해 동안 세상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직장과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채워가며 살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네,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신 두 가지 이유. 영광의 다시 회복. 그 후에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걸 믿기 때문에 예수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걱정 마십시오. 예수께서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매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자리 가운데 계셨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매일도 그리스도인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인의 칭찬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귀한 삶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오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한 주의 모든 사람 백성들의 머리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